그대처럼 지근거려와 후두두두 내 눈물이 떨어져 후두두두 스르르르 잡은 손에 힘이 빠져 날 떠나려고 바르르르 밀려오는 안개에 온몸이 떨리고 지옥 같은 어둠이 나 때문에 고생했어 어떡하라고 난 어쩌라고 네가 토해놓은 말들 삼켜보려 해도 한마디 또 한마디 가시처럼 찌르고 찔러 후두두두 스르르르 가는 너를 볼 수 없어 내 눈이 감겨 바르르르 떨려오는 입술로 부르고 불러도 지옥 같은 어둠